늦은 밤 차가운 인도 위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종종걸음으로 움직이는데 그 사람만 너무나 느긋하게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조금 취한 모양이에요. 한 손에는 푸른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눈높이보다도 더 높이 소주병을 치켜들고요. 한 눈을 지그시 감고 또 다른 한 눈은 그 소주병을 통해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쪽을 저도 슬쩍 쳐다봤습니다. 거기 달이 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영입니다. 정말 달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곳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앉아서 푸른 소주병에 걸린 달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은요, 그 순간 저도 그 푸른 술병에 걸린 달은 어떤 모습인지 문득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이 목소리를요, 다시는 라이브로는 못 듣겠죠? 엘리엇 스미스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Miss Misery, 영화 Good Will Hunting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소식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소식을 밤에 새벽에 숙직을 하다가 접했는데요. 일리어 스미스가 세상을 떠났죠. 이렇게 가녀리고 부드럽고 쓸쓸하고 착한 음성을 이제 다시는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조지영 씨. 그러고 보면 왠지 그의 목소리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신청곡을 적어주셨죠. 또 장승준 씨는 정말 이 세상은 각자가 작은 행복 하나씩 누리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가깝게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정말 왜 살지? 그리고 왜 죽지? 그리고 갑자기 내가 사는 모습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너무 가슴이 쓸쓸해지죠. 김도현 씨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엘리 스미스의 음성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그의 그 기타 치는 모습 참 좋아했는데 늘 이렇게 허름한 짐바지에다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나오잖아요. 이 영화 구스반 산트 감독의 이 굿윌 헌팅에서 처음으로 이제 메이저로 언더에서 이제 오버로 또 올랐는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아,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나중에 그 사연을 한번 저도 가슴에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제 목소리가 이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을바람이 가슴속으로 들어오더니 이제는 이 후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들었나 봐요. 그렇죠? 저희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먼저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암 600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구식 방법이고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입니다. 인터넷으로는요. www.imbc.com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또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사연 많이 적어주세요. 엘리언 스미스의 음성 또 듣고 싶으시죠? 계속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뷰티 중에서 Because Because the world is round, it turns me on. Because the world is 중에서 리커스 들어봤습니다. 엘리엇 스미스 음성이었고요. 예, 좋은 사연 보내주시는 많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제가 벅차요. 그래서요, 그것들, 그 사연들 버리지 않습니다. 저요,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제 파일에 저장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주 섭섭해하시거나 아니면 애절한 사연, 간절한 사연은요, 제가 꼭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고요. 이렇게 좋은 사연, 좋은 이야기 올려주시는 분들께는요, 저희가 작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사에서 제공하는 영화 음악집 시네마 파라디스를 이번 주에 한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신작, 새로 나온 영화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필름 2.0의 이지훈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영화들, 재미있는 새로운 영화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여러분 일기 속에 끼어져 있는 영화 이야기, 바로 내 인생의 영화를 보내드릴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오늘 접할 영화 중에서 한 곡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Daddy Day Care 중에서 Katrina and the Waves가 부르는 Walking on Sunshine 들어봅니다. 我。 이상하죠? 뭔가 올 것 같죠? 올 것이 왔다. 아니, 올 사람이 왔습니다. 바바리 키스 휘날리면서 필름 2.0의 이지훈 기자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로 나오는 영화들, 좋은 신작 영화들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일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예.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어요. 네, 저도 좋아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시사회도 좀 다니고 극장에 가서 미리미리 영화를 봤어야 하는데 이번 주에 시사회를 통 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는 영화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이지훈 기자께서 정말 착실하게 손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영화들이 있나요? 예,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그 네. 이제 영화들이 이제 개봉 시기가 시즌에 따라서 많이 개봉할 때가 있고 적게 개봉할 때가 있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추석 부산 영화제 끝나고 또 겨울 아주 또 큰 시장 오기 직전이라서 그런지 네. 작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작은 영화들이 7, 네. 8편 정도 개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보실 만한 작품들을 한 편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 맨 먼저 굿바이 레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 영화의 제목은 참 묘하죠. 앞부분은 굉장히 상큼한 느낌이 들고 뒷부분은 네. 어두운 느낌이 예. 드는데 영화는 굉장히 그 레닌이라는 단어의 그 중압감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재미있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그 알렉스라는 청년이 주인공인 그런 영화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독되기 직전에 동독에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청년인데요. 네. 이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사실은 이 서독의 어떤 여인네와 바람이 나셔서 아하. 그 도망을 가셨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갈등을 겪으시다가 네. 아주 극단적인 그 사회주의자로 돌아서셨어요. 네. 굉장히 친정부적인 그런 분이 되셨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들인 알렉스가 반정부 시위를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물론 그때도 이 친구가 무슨 대단한 무슨 운동가라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휩쓸렸어요. 네. 이걸 보고 기절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가시죠. 그러는 사이에 통독이 됩니다. 그렇게 네. 1년을 누워 계신 사이에. 그런데 의사가 주의를 주기를 워낙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분이시니 어떠한 충격적인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 바로 사망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코마에서 깨어나셨군요. 그렇죠. 코마에서 예. 아니요. 그렇죠. 코마에서 깨어났죠. 예. 네. 그 깨어나신 것이 통독 이후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 이제 알렉스 입장에서는 통독이 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에게 여전히 동독이라는 것을 믿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예전에 그 지내시던 방 그대로 동독의 물건들을 다 갖다 놓고 지금은 전부 다 서독의 물건들로 대체된 무슨 뭐 통조림이니 뭐 피클 옛날 동독 제품이니 네. 이런 걸 가져오고 심지어 TV를 켜면 또 바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TV 프로그램까지 위조를 하기 위해서 친구랑 네. 둘이서 가짜로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친구가 리포터를 네. 하고 자기가 카메라를 찍어서 뭐 지금 뭐 동독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또 어쩌다가 서독 TV가 나오는데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서독에서 농어나 못 사는 사람들이 동독으로 넘어오는 맞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제목처럼 결국은 어머니가 아시게 되죠. 아시게 되고 클라이막스쯤의 장면에서 레닌의 동상이 이렇게 절단이 나서 헬기가 그것을 줄로 인도해서 하늘로 사라지는 광경을 어머니가 이제 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함축적으로 굿바이 레닌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 내용처럼 영화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 이게 좀 대단한 사회주의자와 또 대단한 또 자본주의 이념 아들의 어떤 대립도 아니고요. 네. 아주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이야기들이 그 소소한 모자간의 그 부딪힘과 그 아주 작은 거짓말들인데 그런 것들이 참 애정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고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념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느 때까지는 어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들과 일상의 문제들이 하나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영화에서 표현될 때는 늘 갈라져서 표현되어 왔기 마련인데 네. 뭐 이것이 일상 속에 정치가 녹아있다라는 것이 영화인들에 의해서 발견된 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일상적인 정치적 테마 가 이 영화에 녹아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따라서 감독이 누군가요? 예, 볼프강 베커라는 서독 감독이에요. 잘 모르시는 예, 그런 예. 분들이고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영화가 한 편도 없죠. 예. 그러니까 서독 출신 있죠. 감독이고 현재는 이제 통일된 독일에서 그렇죠, 활동하고 있군요. 그렇죠. 굿바이 레닌이라는 이 제목만 들으면 뭔가 이게 이념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네. 나는데 네. 그 테두리 안에 사실은 가족의 일상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이 애쓰는 장면이 마치 그 집 전체를 무슨 영화 세트처럼 예, 꾸몄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오는 소소한 재미가 있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정어리 통조림 같은 것을 이제 어머니가 뭘 먹고 싶어 하세요.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나 슈퍼마켓에 가봐야 그 있을 리가 없죠. 그거를 찾아서 온 동독 그러니까 옛 구 동베를린 전역을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굉장히 코믹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또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정말 느껴지는 것은 그 가족애지만요. 사실은 그 가족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들이 다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전달되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연출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올해 개봉한 그 어떤 영화들 중에서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꼭들 보셨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메시지와 정치적인 무거운 메시지가 내용이랑 따로 놀지 않고 내용이랑 형식이 막 잘 조화가 되면서 그냥 웃다 보면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깊은 감동이 마음속에 남고 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나?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죠. 없어요. 결국은 화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념의 문제가 얼마나 그 헛된 것인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심지어 모자간조차도 갈라서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을 뿐이지 뭐 감독이 어떤 서독의 이념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동독이 무슨 굉장히 그 자연이 아름답고 또 아주 그 예스러운 전경이 남아 있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자연주의 사상의 무슨 복귀인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념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확실히 상당히 이제 통일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 단계들을 다 거쳐서 그런지 이건 한마디로 성숙한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은 냉정구도가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성숙하게 뭐 분단이나 통일의 문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거리가 네, 있겠죠. 아직은 조금. 예, 사실 이 굿바이 레닌을 저 FM 영화음악에서 시사회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영화를 미리 본 분들의 이야기를 예. 따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거짓말은 선의인가? 어떤 상황에서 선의가 될 수 있는가? 네, 아주 좋았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 너무 재밌고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도 잘 쉽게 해갖고 너무 다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면도 있고 조금 지루했는데요. 그 부근부근 웃긴 장면 있고 마지막 부분까지는 도저히 못 보겠어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물간 그런 소재인데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색다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저기 어머니를 위한 그런 아들의 마음이 상당히 감명 깊었고요. 독일 영화 처음 봤는데 잘 표현된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는 2.0의 이지훈 기자가 강추하신 이번 주에 가장 힘을 실어주신 영화입니다. 굿바이 라인 중에서 얀 티에르센의 Summer 78 영화 도입부에 흘러나왔던 곡 띄워드렸습니다. 청취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네요, 다들. 아, 예, 그러네요. 예. 자, 또 어떤 영화 준비하셨어요? 예, 한국 영화 두 편 소개해드릴게요. 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들입니다. 먼저 위대한 유산, 이 작품이 아마도 이번 주 개봉한 작품 중에서는 그 배급 규모 면에서 가장 네. 커다란 그런 작품이 예.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창정 씨하고 김선아 씨가 주인공으로 예. 나오고 있죠. 뭐 이야기는 간단한 소재입니다. 그 전반부는 이 백주백수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이 제목은 굉장히 그 문학 작품에서 따왔어요. 네. 디킨스 제목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이제 뒷부분에 네.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리게 되는데 네. 전반부는 이 두 명의 같은 동네에 사는 백수들이에요. 네. 임창정은 그야말로 백수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고요. 김선아는 그래도 탤런트 지망 시험은 꾸준히 보는데 네. 늘 떨어지는 엄마는 비디오 가게를 하고 있는 집의 딸이고요. 이 두 친구의 아주 정말 굴욕적일 정도로 치열한 백수 생활들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관인 네. 백수 생활들이 여기 이제 펼쳐지는 것들이죠. 안심하세요. 방송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후반부에 드디어 이제 이 제목처럼 네.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밤중에 같이 길에 서 있다가 어떤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네. 그 뺑소니예요. 늘 조깅을 하는 할아버지가 어떤 검정색 자동차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쓰러지게 되고요. 네. 그 차가 이 할아버지를 싣고 가기는 하지만 차 안에서 이미 숨을 거두셔서 병원 앞에 휠체어에 그냥 놓고 도망을 가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백수는 뺑소니 사고의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를 찾는 현수막을 보고 갔다가 뭐 우여곡절을 겪게 돼요. 결국은 네. 이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고 엄청난 이제 갑부였던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로부터 위대한 유산, 즉 단순한 어떤 제보의 그 사례비가 아니라 네. 뭔가를 이제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이걸 밝힐 수는 없고요. 이 백수들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네. 것을 탐문해가는 과정이 후반부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특이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완성도 면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듯이 하자면은 그렇게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영화는 아닙니다. 네.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오상훈 감독은 총잡이와 본투킬의 조감독을 거친 후에 지금까지 7년을 놀았습니다. 네. 네. 그, 집안도 너무 가난한 양반이라. 진짜 백수셨네요. 네, 완전히 백수. 그러니까 예. 뭐 심지어 뭐 인도로 어떤 친구가 배낭여행 가면 그 친구 집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버티고. 예. 뭐는 자기 본래 집도 워낙 여유가 있지 못하기 예. 때문에 그런 식으로 7년을 너무나 배에 굵게 사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전반부 백수 생활에는 오 감독님의 백수들도 많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생생하게 살아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출이 드라마가 끌고 가는 어떤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돼서 나온 것이 아닌 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네. 직감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소리와 영상에 대한 본능으로 컷을 나눠 갖고 그런 식으로 드라마를 끌고 갔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완성도는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특이한 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영화의 재미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당연히 두 배우에게서 나옵니다. 네. 임창정과 김선아는 아마도 관객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의 연기를 충분히 보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영화의 끝까지 가고 있고요. 또 이게 기본적으로는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를 취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알콩달콩 싸우던 두 남녀가 결국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그 사랑하고 만나는 방식조차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르의 궤도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예. 조금씩 조금씩 비틀어서 갑니다. 그런 것들이 감독의 어떤 굉장히 치열한 의도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직감에 의해서 그게 뒤틀려지고 있고요. 두 배우가 또 그런 관성들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 면들 때문에 굉장히 웃기게 볼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장르 영화 하나 나왔다라는 느낌 가지시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틀려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가 왜냐 그 가장 그 예민한 좋은 예가 마지막 장면인데요. 아, 그걸 말씀드릴 그래요? 수가 예, 없습니다. 예. 예, 제가 그냥 얼핏 예고편 같은 데서 보기에는 그냥 에피소드만 나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봤으니까 모르죠 사실. 예, 그런 것들이 아, 맞는 말씀이세요. 에피소드 예. 나열이에요. 에피소드 네. 나열인데 같은 에피소드가 나열돼도 네. 참 그런 데서 배우의 힘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냐에 따라서 재밌고,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재밌네와 네. 되게 신선하게 재밌네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묘한 경계상에서 에피소드들이 좀 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한편의 한국 영화는 뭐죠? 예,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라는 참 귀여운 제목이죠. 예, 네. 이 영화입니다. 배두나 씨 주연 맡고 있고요. 용희 감독이라고 그 CF 감독이죠. 예, CF 감독이죠. 정말 알만한 사람 좀 다 아는 유명한 CF들 많이 하신 분이라 네. 참 젊은 감각 있으신 이제 그런 감독이라고 또 되게 특이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성향이나 뭐 현장에서도 늘 뭐 나는 아마추어 감독이다라는 것을 계속 외치면서 다니셨대요. 그런 그래요? 것이 연출에도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야기는 이 친구는 저기 할인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이고요. 성격은 참 좋은데 너무 좋아서 남자만 만나면 정말 이상한 얘기들만 하고 남자가 싫어하는 어떤 것 남자에게는 해요. 매력이 없는 그런 여자죠. 네, 무슨 내숭을 안 떨기 때문에 안 극장에서 뭐 소리 내서 계속 오징어를 씹는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극장에서 봄나는 간다를 보는데 뭐 이 차를 동전으로 긁는 장면이 나오니까 네. 뭐 큰 소리로 뭐 떠든다거나 이런 네.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서관에서 화집을 하나 빌리는데요. 그 화집 속에 메모가 한 장 있어요. 당신을 봄날의 곰만큼 좋아한다라는 메모가 담겨 있습니다. 극중 주인공 이름이 현채인데요. 현채는 이것이 누군가 자신을 주위에서 지켜보는 남자가 짝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에는 다음에는 어떤 화집을 빌리라는 식으로 또 적혀 있죠. 네. 그걸 빌리고 빌릴수록 계속해서 메모들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가 누구인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대입시켜보죠. 그리고 그 대입의 과정들은 용희 감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각으로 어떤 예쁜 세트들이에요. 북극도 나오고요. 네. 무슨 연극 무대도 나오고. 예. 보셔서 아실. 네, 저도 네. 봤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미스테리한 면들과 함께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멜로드라마나 러브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의미에서의 감정의 짓눌림이 없는 상태에서 가볍게 통통거리고 가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영화는 사랑 그 자체의 어떤 진국 이런 것보다도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 사랑이라는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설레이는 마음에 헌사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러브스토리만큼의 어떤 재미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의도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만화 같은 재미가 많았던 예, 영화 같은데요. 근데 왜 우리나라 영화들 요즘에 보면요. 앞에서는 에피소드들이라든지 코미디가 막 반짝반짝거려요. 네. 살아있다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뭐 사랑 얘기로 끌고 갈 때쯤 되면 왜 이렇게 쫙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서도 저는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추석에 개봉했던 뭐 오브라더스 같은 영화들이요. 또 불어라 봄바람 네. 또 조폭마누라 2편 같은 경우들도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화들이 코미디로 만들어진다면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어떤 드라마적인 해결이나 네. 인생에 대해서 논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작품들을 비롯해서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들이 후반 이후에 뭔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압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것을 전반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런 것이. 네. 그러다 보면 원래 있던 드라마들의 어떤 틀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맥이 좀 빠지는 그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는 이게 원래 원작이 있죠. 근데 네, 굉장히 다르게 각색은 됐지만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원래 그 프랑스에 원래 있던 소설을 원작을 하고는 있는데 예. 밑줄 긋는 남자라고 저는 네,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소설에서 그러니까 책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과 책을 계속 연결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그게 화집으로 박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림으로. 네, 네. 그래서 좀 더 영화적이긴 했어요. 예,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들도 예. 그 원작 소설을 말씀하셨지만 그 예를 들어서 거울 속으로 같은 작품들도요. 네. 그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미술사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거울이 나오는 여러 다양한 회화들에 대한 어떤 지적인 탐험이 조금 더 있었어도 충분히 무리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네.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몇 작품이 몽타주 형식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그것이 어려워서인지 더 이상 이야기들이 진전을 안 시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런 어떤 회화들에 대한 것들, 지식이라는 것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네. 그것이 얼마든지 엔터테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몰고 갔으면 훨씬 더 지적이면서도 정말 상큼하게 우아한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하죠. 여하튼 20대 젊은 여성들이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듯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네. 영화. 20대 여성의 판타지를 다 깔아놓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의 모습도 그렇고요. 자, 이 두 편의 한국 영화 중에서 한 편 중에서 음악 들어볼까요? 위대한 유산 중에서 보면요. 전국의 백수 백조들에게 쨍하고 햇들날을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이 주제곡을 고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타카피가 부르는 햇들날. 쨍하고 햇들날이 안 돌아올 수 없겠어요. 이 정도로 힘나게 노래를 하면요. 타카피가 부른 햇들날 위대한 유산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아, 또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기대가 돼요. 예. 네. 그 이번 영화도 한국 영화인데요. 그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굿바이 레닌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선택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 작품은 홍기선 감독이라고요. 지금 젊으신 관객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그렇죠? 예, 예. 조재현 씨가 주인공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시사회 때도 조재현 씨가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예. 뭐 그랬었죠. 그 홍기선 감독의 작품입니다. 홍기선 감독은 다만 그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한 편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안고 계신 감독이죠. 함께 그 작업하셨던 그 감독 집단, 감독 군들이 이 나라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했던 무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또 그분이 지금 만드신 이 선택이라는 작품도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많이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나 시대착오적인 면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드려서 그렇지만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80년대의 어떤 시대의 그늘들도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부터 왔었던 이야기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시대의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물론 홍 감독님이 이번 영화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것이 단점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네. 그늘들을 이래서 그 시대의 어떤 패턴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강요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네.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시대를 직접 통과하신 분의 시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지금 관객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괴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김선명 씨라고 네. 하는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죠. 해방 이후에 잠시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던 아주 잠시 동안에 북을 선택하신 그런 분이고 그랬다가 이제 유엔 이 치정 상태가 되면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 뒤로 지금까지 45년을 비전향한 상태로 장기 복역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전향 회유를 받았고요. 회유 겸 폭력이죠. 결국 전향서에 사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 벌써 이 이야기 자체가 무겁죠. 굉장히 무겁죠. 네. 굉장히 무거운데 홍 감독은 이 이야기에서 무거움을 덜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무겁게만 가려고 했다면 그 어떤 교도관들의 폭압과 또 거기에 저항하는 어떤 장기수들의 단결 이런 부분이 중심에 놓였을 텐데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 오랜 수십 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어떻게 버텼는가에 관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굿바이 레닌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념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무료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네. 잠깐 만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돌아다녔던 가족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나라의 수십 년간의 정치적인 어떤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폭력이었는가를 폭로하는 그런 형식으로 영화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큰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사람에게로 이야기를 집중시켜서 네. 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네. 결국은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어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이 선택이라는 제목에 결국은 어떤 함축적인 뉘앙스가 다르죠.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던 현실인 거죠. 그 45년 동안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네. 결국은 비전향을 선택한 거고요. 예. 즉 45년간의 최장기 기간을 자신이 선택한 거지만 그 선택은 강요당한 선택이었고 사실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0.75평의 자유라는 것이 이 영화의 포스터의 네. 카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참 참 슬픈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0.75평의 자유라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들도 모든 개개인이 사실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몇 평의 자유를 갖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택의 주연 배우 누가? 네, 김준기 씨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대학 다니실 때 네. 참 일선에서 운동을 하셨던 그런 분이고 예. 개인적으로도 같은 회사에서 이런 적도 있거든요. 네. 아는 분인데 김준기 씨의 선택도 참 드라마틱한 길을 걸었죠. 예. 그런 어떤 대학생활 이후에 어떤 그런 노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합리함과 또 사실은 그렇게 운동하시다가 사회생활로 들어오시고 나서 그야말로 전향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들이 회고하는 80년대의 이야기들이 참 그 아이러니한 분들도 많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어떤 영화 배우라는 것의 인생으로서 다시 그 시절을 재창조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길로 들어선 그런 양반인데요. 말하자면 네. 연기는 어떤가요? 연기는 김준기 씨가 가지고 있는 연기의 어떤 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 영화 자체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상업 영화들의 연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초두에도 나왔던 것처럼 홍기성 감독이라는 이 이름의 무게와 또 김준기라고 하는 배우의 무게가 만나면서 그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재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또 이념적인 냄새 이런 것들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상적인 분위기들 속에서 가고 싶어 하는 감독의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 일상성 자체가 강하게 느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2차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이 이야기를 다루는 연출자의 의지가 느껴지는 네. 그런 영화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걸러서 다시 관객이 느껴지다 보니까 네. 좀 묘한 또 그런 감동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예 요즘 한국 영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반부에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많이들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그 실제 김선명 씨가 이제 수감 기간을 끝내고 나오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실제 장면이 네.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다큐멘터리처럼. 예. 그게 이제 제가 자료 갖고 왔습니다만 이놈아 애미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울컥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자. 갑자기 숙연해지는 음악을 들을까요? 영화 선택의 메인 테마 두 번째 삶, The Road Taken 들어봤습니다. 그 타악기 연주그룹 공명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 공명의 리더였는데 지금은 그 전통음악 창작그룹인 훌의 대표인 최윤상이 영화음악을 맡았습니다. 자, 이제 신작 영화 한 편 또 소개해 주실 거 있죠? 네네. 예. 이 기타노 다케시라는 감독은 사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세계적인 감독이지만요. 네.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영화로는 그렇게 크게 감독은 아닙니다. 기타노 다케시는 네. 비트 다케시라는 이름으로 개그맨, 스탠딩 개그맨으로도 활동을 하지만 예. 비트 다케시로서의 기타노 다케시의 인기만큼 자국 내에서도 영화 흥행하지 못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정말 매니아들은 좋아하는데 실제로 네. 극장 개봉해서 그렇게 흥행이 성공한 적은 네. 사실 없는 그런 감독이죠. 그 감독의 돌스라는 작품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영화 개봉하고 불과 몇 주 후에 자토이치라는 같은 영화, 같은 감독의 감독이요? 또 다른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물론 네. 만들어진 시점은 1년 차이가 나는데요. 자토이치는 뭐 여기서 소개될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 베니스에서도 상도 받고 네. 뭐 엄청나게 재밌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그래요? 유명한 사무라이 이야기이고요. 네. 돌스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돌스라면 그러면 인형들이라는 네, 뜻인가요? 예. 이 작품은 기타노 다케시 영화의 스타일과는 너무나 틀린 그런 이야기예요. 인형이 왜 제목으로 됐냐면 이제 그 분라쿠라는 일본의 전통극이 있죠. 예. 그 인형들이 나오고 음악과 또 이 나레이터 변사 같은 나레이터가 네. 나와서 끌어가는 전통극을 영화로 옮겨왔기 때문에 돌스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그런 분락부의 형식처럼 영화도 좀 연극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그 부모님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만 되는 남자가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와 자신을 끈으로 묶고 네. 여행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몸을 묶고요 예, 서로? 묶어요. 아. 그 굉장히 그게 뭐랄까요 좀 양식화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현실의 기반을 둔 것은 이제 아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사정을 갖고 있는 이 또 커플들을 만나게 돼요. 네, 또 몸을 끈으로 묶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요. 결국은 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끝자락에서 네. 불과 며칠, 몇 주, 몇 달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사랑의 순간에 와 있는 같은 처지의 커플 셋의 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 자체는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네, 독특하고요. 네. 뭐 이 메인 포스터나 비주얼이나 이미지도 이렇게 대사가 많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형처럼 정말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는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타노 다케시 본래의 어떤 색채가 영화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멜로드라마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좀 곰곰이 뜯어 보면은 어쩌면 이 영화야말로 가장 기타노 다케시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타노 다케시 이야기들이 대개는 어떤 해결될 수 없는 국면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야쿠자나 가족들의 문제로 전화된 상태에서의 정말 끝까지 간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펼치는 어떤 허무주의의 향연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노 다케시의 네. 영화들이고 그 사람이 종종 표현하는 낙관주의조차도 그 틀에서 아주 정말 선혈이 낭장한 가운데 이렇게 뭐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오신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묘사가 되곤 하는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멜로드라마 사랑에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도 아니요 감동적인 사랑도 아니요 정말 죽음에 이르는 정말 죽어요 네. 죽음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마지막 아주 비관적인 형태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그 미학적인 사랑이에요. 그 어떤 네. 옷이나 음악, 공간, 우리가 이제 미장센이라고 부르는 네. 영상 짜기 같은 것들도 아주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가? 아니란 얘기죠. 네.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탄미주의. 이것이야말로 기타노 다케시의 진정한 팬이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외의 관객들에게는 조금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슨 실험극을 보는 것 같은 예,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들 것 같네요. 네. 여하튼 오늘 위대한 유산, 선택, 굿바이 레닌, 덜스, 그리고 봄날의 곰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여러 영화, 다섯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네요. 자, 청취자들의 극장 가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지은 씨, 이지은 기자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스 중에서 다스의 타이틀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악 속에 또 제 목소리를 집어넣네요.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